Don't know what you got. Always looking. Can't never stick with one thing. Ain't no part-time love. Fuck the old girl. Old school love. What more you need? 300만원짜리 중고차로 갈게. 어디든 사렵지 난 부럽지 않게. 팔찌를 끼고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를 알아가고. 내 꿈은 너의 미래가 되어 우리 서로를 따르는 한 쌍의 아름다운 새엽.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.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역시 서로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. 욕심에 홀로 앉아오는 너의 울음소리 나를 소화보는 눈초리. 날이 갈수록 서울 난 또 이별을 생각해. 바로 종이야 해가는 뜨거운데 네 맘은 얼어있네. 누구의 잘못인지 덮어 너에게 미안해. 지갑에 돈을 채우고 시간을 내 티나게 사랑을 표현 못해도 너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 네 기분이 풀릴 거라 여기던 내 생각은 또 빗나가 거리를 거닐며 너에게 장난을 쳐도 진부한 사랑 놀이. 사랑은 한때 사랑은 이별과 함께 이별은 사랑을 데리고 간대. 태양은 뜨거운데 네 맘은 얼어있네.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baby 모든 게 그대로인데 우리는 변해 있네. 누구의 잘못인지 사랑하긴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. 꿈인데 손을 잡고 떠나면 얻어지는 게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. 꿈인데 나는 벗어나지 못하네. 웃기는 남자는 약해 빠진 걸까. 사랑을 숨기는 남자는 무능력한 걸까. 비밀을 숨기는 남자는 나쁜 걸까. 사랑 대체 왜 변하는 걸까.